어쩔 수 없는 거지. 여기서는 현재란 말이 제일 무의미하니 뜬 구름 잡니 많이 하는 문제에선 포기가 정답이라는 거지. 그니까 please talk about the past. 그게 다를 건 없지. 철창을 두고 안가 밖을 정하는 건 내 몫이니 밖에 바람 좀 쐬는 게 꿈이라고 치면 바꿀 수 있는 건 내 시야의 폭이니 여길 바퀴라 명하지. 역으로 내게 바퀴라 명하지. 누군간 탈출을 꿈꾼 족도 또 누구는 순종을 택한 것도 어찌 보면 최악속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게 최악속이란 게 딱 한 거지. 뭐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.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. 그래 향수가 문제가 되지. 지옥 같던 과거도 막상 지나가면 추억이란 말로 탈바꿈생만 잿빛 도는 장면이고 돌고 도는 날들인데 미쳐 도는 건 정작 내가 되지. 비상대피로 갔던 연남철길이 그립단 건 나 필히 지금을 기억할 만한 거지. 삐진 친구의 툭 튀어나온 이툭 이제는 웃으며 쿨하게 넘길 것 같은데 아무리 해봐야 후회밖에 또 남겠어. 지친 하루와 불가피했던 피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봐야 뻗을 수 있는 건 내 빈 주먹밖에는 없겠어.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가.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가. 그게 행복을 위한 거라면 악을 행해도 괜찮은가. 난 무엇을 위해 행했던가.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했던가. 누군가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될 때 어찌 그리 행했던가. 아, 나 이제 알겠지. 모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.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지. 기억하는 모든 게 일루전.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. 한순간 그 찰나 이후 각색은 자유롭지. 막무가내로 바뀌고 그 기분은 네가 읽었을 때 괜시리 이쁘게 주는 것과 비슷한 거지. 누가 지쳐서 전에 침을 뱉고 싶겠냐고. 그러니 향수라는 거지. 과오는 착각으로 덮겠다고. 뻔히 닮면서 또 그리운 건 한계라고 부른다고. 뻔히 닮면서 또 그리우니 이걸 향수라고 부른다고. 여기 모두는 불운하고 여린 것을 감안하고도 용서가 안 되니 갇혔지. 그래 그치만 그걸 무릅쓰고 아니면 다행히도 버틸 능력을 갖추었지. 그걸 여기선 향수라고 부른다고. 우린 향기롭게 속았다고.